이제 커서 떠나는 여행 너와 둘이서 라디오 볼륨 높여서 그게 따라 노래를 불렀어 푸른 하늘 아래서 너와 단 둘이 있어서 I am so happy cause I'm a stay alive I love you beautiful I need you wonderful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 I can feel your love I love you, beautiful. I need you, wonderful. Sweet talk 내 사랑의 melody. I can feel your love. 뜨거운 여름 바닷가, 눈부신 태양의 노래. A beautiful song. 바람도 따라 부르네. 달콤하게 love song. And it feels so good. Stay with me. Oh, beautiful. I need you. Oh, wonderful.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. I can feel your love. I love you. Oh, beautiful. I need you. Oh, wonderful. 달콤하게 내 사랑의 멜로디. I can feel your love. 하늘 위로. Move it. 저 바다로. Move it. Go, go. Move it. 달이라도. I love you, oh beautiful. I need you, oh wonderful.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. I can feel your love. I love you, oh beautiful. I need you, oh wonderful. 달콤하게 내 사랑의 멜로디. I can feel your love.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 I can feel your love